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북조선에 의한 미국인 납치 소를 여론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미국인 대학생 스네든이 다른 나라의 고산지대를 여행하다가 행불된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국가는 이미 그가 여행 도중 강에 빠져 죽었을 수 있다고 미 국무성과 가족 측에 공식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제 와서 터무니없이 북조선에 의한 미국인 납치설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대조선 족대시 정책의 총파산으로 소산나기의 운명에 처한 오바마 폐가 잊지도 않는 인권 문제를 극대화하여 우리의 국제적 영상에 목칠하기 위해 꾸며낸 모략에 불과하다. 우리는 미국의 억지 주장을 귀를 기울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기 협잡으로 낙인하며 이를 전면 부인, 전면 배격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